틈틈 올 때도 됐는데 이제는 잊을 때도 됐는데 내게 올 수 없는 건 그댈 향한 나처럼 어쩔 수 없는지 보고파 눈물이 흘러도 그 얼굴 그토록 그리워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우두커니 그대를 기다리는 일 자꾸만 흐르는 나의 눈물이 행복한 그대 힘들게 하나요 우린 단 한 번 스쳐가는 이별으로 끝난 건가요 사랑은 했어 말할 수가 없겠죠 기다리는 나보다 올 수 없